Sour Kingdom. 너희가 생각한 세상 let it go. 삐딱한 시선들 벗어버리고 들어와 전혀 느끼지 못한 미지의 세계 들어와 우리가 만든 이곳의 거세계 부르닥치고 BKB we make the kingdom. 너무나 그리고 그리던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바라던 paradigm 제시하기 처음 본 새로운 paradigm 나를 따라 모두 make your heart 무너진 세상 기비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의 wall.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고객들 더 이상 Get on, get on, get on, get on, get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Dreams come true. 우리가 만든 새로운 왕국. I never give up. 내 부인은 없어. Fight. Kingdom has come. 깃발을 높이 올려. Gotta be a master. Face your monster. 날 가릴 순 없어. Don't stop. Freedom is mine. 저 태양보다 높이. My way. 멈출 순 없잖아. Make a bomb, make a bomb. 안에 들어와 이곳에서 모두가 자유로워 Kingdom is come 온갖의 쓴자 그 무게를 견뎌라 That's right 정의롭지 않은 세상 우리가 바꿔보려 해 점점 심해지는 이기주의자의 rainbow 필요 없어 여기서 모두가 대표 나를 믿어 네 손을 잡고 던져 무너진 세상 기비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의 wall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Get on, get on, get on, get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Dreams come true. 우리가 만든 새로운 왕국. I'll never give up. 나 포기는 없어. Fight. Kingdom has come. 깃발을 높이 올려. Gotta be a master. Face your monster. 날 가릴 순 없어. Don't stop. Freedom is mine. 저 태양보다 높이. My way. 멈출 순 없잖아. 어둠 속에서 내게는 빛이 내려 목소리가 들려 어지러워 지금 나를 감싸고 있는 chain 간지러워 너희가 내게 말하는 거짓 얘기 나 때려 부수 I'm ready for the fight 부럽지 않아 걷어 난 품을 준대도 왜긴다